말하지 눈도 못 맞추고 넌 얼굴만 새빨개져 넌 감출 수도 없이 속이 빛이 내 다 보이게 내 너가 되어 있는 attitude 너 어외하게 만드는 내 눈빛도 너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쓰여 이 눈빛은 너만 알고 싶을까